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추억이 남겨진 지금 너에게 나 하고픈 말이 있어. 때론 까맣게 타버리고 때론 하얗게 웃음 짓던 너와 나의 소중했던 날들 잊지 못할 거야. 영원히 전부 간직할 거야. Keep my dream 마음속 깊은 곳부터 키워온 우리의 꿈이 하늘 위를 수놓을 수 있도록 너의 별이 될게. 환하게 비춰줄게. Oh. 기나긴 어둠이 우리 가로막아도 계속 떠오를 테니까 항상 볼 수 있게 날 기억할 수 있게. Oh. 가장 높은 곳에서 강한 빛으로 너의 길을 밝히는 편이 될게.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점점 달라져갈 때쯤 그때도 우린 변하지 않을 거야.